Hey teddy bear 보고 싶어 잠든 네 곁은 아슬며시 누워 널 그리곤 해 네가 없던 시간들에 나 소원을 빌었어 네게 숨을 불어 넣어달라고 내가 잠든 시간들에 내게 살며시 다가와 안녕이라고 말했어 Hey teddy bear Hey teddy bear 안녕 넌 잘 지내지 나 너 없는 지금도 가끔씩 널 그리워해 Hey teddy bear Hey teddy bear 안녕 넌 잘 지낼 테지만 네가 없는 지금도 아직도 난 이렇게 웃어 널 그리곤 해